이란 이슬람교 혁명 승리 38돌째 즈음에서 조조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사관이 14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에는 김영재 대외경제상 등 관계부문 일꾼들과 조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, 무관들,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. 세이에드 모흐센 에마디 이란 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 대사,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